자 태양처럼 밝게 밥을 먹을 땐 웃음이란 반찬과 함께 거울을 보며 웃어 그럼 그 사람도 널 보며 웃어 네가 웃는 순간 네가 숨쉬는 곳이 paradise.